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가이아나 협동공화국 선포 47돌세 즈음에서 이 나라 대통령 데이비드 아서 그랜지오에게 최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